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62일 이렇게 1523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6월 18일 언제나 동생을 먼저 챙기던 오빠 동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허재강 털털한 성격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했고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재세호 6월 19일 아프신 어머니를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면서 늘 웃던 아이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정이삭 6월 20일 세월호 의인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하신 김관홍 잠수사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 정신 없었죠. 꿈 같은 날의 연속. 이제야 뭔가 하나가 끝맺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 대표 방송을 본 거 박근혜 당선됐을 때 경기도 지방하고 전라도 빼고는 다 빨간 이게 진짜 현실이야? 이번에 파란으로 물들였죠? 드레스 코드가 파란이었어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진짜 파란 나라를 보아서 그 TK 지역 두 군데가 빨간색이었잖아요. 제주도 무소속 회색이고 제주도가 되게 신기하죠. 원희룡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는 당선이 됐죠. 제주도가 특별자치구를 해가지고 서귀포 시장을 도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직접 지명하는 거야? 네, 그렇대요. 선거 전에 서귀포 시장이 공무원들 밥 사주고 아 맞다. 지금 도지사이고 민지도가 있는 사람이 상대 후보라면은 민주당에서 문대림 후보보다는 좀더 인지도가 있는 사람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섬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 방어막을 치고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삼을 겪고 나서도 더 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삼 기념 행사에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크게 생각해야지. 어쨌든 이번은 정말 진짜 이문덕이죠. 이문덕이 뭐야?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6월 13일 지방선거 네. 전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트럼프 저렇게 말을 잘했대. MC였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국의 박근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미리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한국말로 나오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뭉클. 그 기자회견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 기자에게 질문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용도 되게 안 좋았어요. 뭐지 좀 약한데? 창피해 죽겠어. 정상회담 CBID가 안 들어갔다 이런 말 하는데 그 CBID라는 단어 자체가 리비아식 비핵화할 때 그래요. 했던 거라고 넣는 순간 리비아식이라는 이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하여튼 볼튼 문제야. 친일파지. 13일도 기분 좋았죠.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이길 거라 그랬는데 처음부터 김태호가 1인 거야. 근데 득표율이 비슷하대. 김태호가 이겼던 지역들은 유권자 수가 적은 거야. 경남을 보면 오른쪽은 젊은 층이 많고 도시 쪽 그렇지. 왼쪽 편은 어르신들이 많고 왼쪽 편은 빨간색 오른쪽 편은 하늘. 경남도지사가 홍준표였는데 대권 후보로 나오면서 도지사 선출도 못하겠구만 하고 투표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나도 선거 홍보물을 네. 거제도에 사는 구언니한테 달라고 학과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말았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버리기 전에 언니한테 얻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조카 아빠 질투해서 삐져서 어쩌죠. 질투할 게 뭐 있어. 그랬더니 경남도지사 김경수. 노무현 사진 있는 곳에 김경수가 있고 문재인 사진 있는 곳에 김경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울산, 울산 시장. 송철호. 네. 문재인 대통령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도 네.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인권 변호사였대. 1992년부터 계속 떨어진 거지. 이게 뉴스공장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국회의원 5번, 울산시장 3번 해갖고 이번에 8번째 된 거야. 2012년도에 울산에 살다가 몰래 이사 왔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셨지만 대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만났는데 이사 가셨다면서요. 다시 가세요.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그 얘기 듣고 4개월 만에 다시 울산으로 이사 가셨대. 네.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이제 송철호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대통령 끝나고 다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선거 나갈 거라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 끝났는데 그럼 어차피 나와도 질 게 뻔한데 뭐하러 나오냐고. 그래도 나는 계속 나가서 지역주의 타파해야 된다고 같이 하자고 계속 그래도 그게 같이 하자는 말이겠어? 너 하라 얘기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가 몰래 이사 왔는데 다시 가시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번에 된 거지. 아 대박이다. 사모님도 대단하시다. 그러기에 이번에 파랑으로 불을 들였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퇴임 후에 봉하마을로 내려와서 농사 지을 때 그때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인가 곁에 있느라고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지으신 거죠.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퍼져온 것 같아요. 참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문구가 정확히 생각이는 안 나는데 노무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노무현은 유시민 작가랑 노무현 대통령이랑 예전에 한 얘기들이 요즘 돌고 있죠. 노무현이 시대가 올까요? 이제 유시민 대표가 오지요? 꼭 오지요? 그랬더니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제가 있을까요?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오긴 오는데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김정호님,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사퇴하고서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등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 보궐선거를 김정호라는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거든요. 그분도 봉하마을에서 마을 지키면서 농사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사람들 정체 뭐지? 이번에 선거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아. 아시는 분이 정치적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평소에 문재인한테 힘도 실어주지 않는 것들이 선거한다고 문재인 사진 다 붙이고 나왔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 선거.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랑 찍은 사진을 붙여놨더라고. 크게 문재인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이 없었던 거지. 안타깝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만 만큼 그쵸? 진척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많이 했지만 세월호 아이들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고맙다. 그럼 안산은 어떻게 됐나요? 안산에 사는 그쵸,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예전에 얘기하길 언니 안산은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번에 안산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새누리당이 됐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출신들은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잘 됐어요. 안산시장 윤하섭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안산 후보들한테 유가족들이 많이 상처가 섭섭해. 네, 그렇죠. 4.16 생명안전공원이 네. 4주기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세월호 추모공원이었다. 그게 이제 결국은 4.16 생명안전공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세게 못 나가고 표를 다 가지려고 그래. 왜? 바른미래당의 박주원 시장 후보가 그러니까. 안산을 세월호 도시로 만들려는 정치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참패했잖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한다는 말이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완전 침몰했잖아. 어떻게 그거를 예은 아빠 하신 얘기가 아이들이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배에 대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발 좀 앞으로 2년을 더 봐야 되잖아요. 아 어떻게 지금 뭐 어저께는 무릎 꿇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 퍼포먼스 하기 전에 그 앞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고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다가 새누리당이었다가 자유한국당이야.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반복 시스템 뭐냐면 다수당이 돼. 건방져져. 그래서 못된 짓을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 그래. 절도 해. 그리고 신당을 창당해. 새누리당에서 다시 다수당이 돼. 건방져져. 못된 짓을 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하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 그래. 당을 해체. 다시 신당 창당해. 자유한국당이 됐어. 총선은 언제예요 근데? 총선은 2년 있다 그래. 너무 멀다. 안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전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선은 안 됐지만 4.16 생명안전공원 진실을 위해서 같이 홍보해준 후보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홍성규, 정세경, 김병철, 박범수, 유정수 후보. 유경근 님이 얘기하셨어요. 다른 후보들은 표 계산하느라 우리를 피하고 납골당 프레임 앞에서 비겁했지만 그렇지.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다. 고맙고 있지 않겠다라고 인사는 하셨어요. 그쵸. 네, 안산 되게 불안한데 나도 불안했었거든. 표를 갈라먹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막 흥분을 했었거든.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포돼 그쵸. 있었을 거 아니야.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유세하면서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다 그쵸, 했을 테고 그럼 다 듣진 못해도 지나가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 아 그래? 하면서 그치, 이렇게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네. 저도 이런 마음이긴 한데 서천성님 네. 그분 얘기를 그대로 그냥 제가 네. 읽을게요. 그냥 얘기해주세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를 한다. 나는 안산의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이 꼭 들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지사 투표를 했다. 정확한 이름은 4.16 생명안전공원이다. 추모만이 목적이 아니다. 어느 후보는 찬성하고 어느 후보는 반대했다. 내 생각은 꼭 필요하다는 쪽이다. 그래야 2014년의 아픔이 제대로 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분들에겐 영원히 잊을래야 잊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국민적으로는 점점점 내겐 이 일이 아주 중요했다. 선거가 끝났다. 모쪼록 4.16 생명안전공원이 잘 만들어져 아픔도 경건하게 수습되고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아,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체조사위원회 8월까지였나?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엑스맨들이 너무 많아서 좀 무섭긴 해요. 6월 17일 날 내일이에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백제중앙추모공원 추모관 2층에서 김관홍 잠수사님에 대한 2주기 추모제가 있어요. 그래서 4.16 미디어에서 김관홍 잠수사님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잠깐 보고 갈게요. 오늘은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 세월호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해온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관홍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온 옷 옷도 한계가 있었고 네. 그 평목항에서 이제 옷이나 양말 속옷까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걸쳐서 와. 어디를요? 동고차도나 함정을 거쳐서 네. 모든 게 오다 보면 우리한테 오는 건 사이즈가 없는 여성 사이즈나 솔직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도 가족 있고 내 생명에 위험하다는 거 죽음을 매번 생각해야 되고 그 많은 죽음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기 계셨던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학생들이든 일반인이든 그걸 보고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 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 보고 왜 거기 왜 갖고 왜 나오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저희가 7월 10일 날 쫓겨나고 이후에 저희가 해경에 의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장. 감사하대요. 열심히 해줘서.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감사장을 주고 그들은 저희 선임을 형사고발했어요. 이 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총 저희가 11구를 남기고 나왔으니까 292구 SSU와 292구를 저희 리베로 바지 위에서 이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 됐습니다. 네. 선체로 진입한 것은 다 민간 잠수사였죠? 예.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온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나 저희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만져지고 느끼고 냄새로 그들은 극도한 공포 속에서 한구한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구한구 달래가면서 한구한구 안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가족분들하고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거예요. 기면 끼고 아니면 아닌 거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상황은 욕을 먹더라도 바디팩 줘. 좀 봐줘요. 셀프대 지금 몇 년도예요? 셀프대는 셀프대를 주세요. 황지현 양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에? 내가 없었는데 다 보고 있는데 셀프대 81조에서 두 개 찢어갖고 연결해갖고 황지현 양 모시고 나왔어. 미쳐. 그때까지 됐다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거 존중이 필요해요. 애들하고 순복국주를 줬어. 병원에 있을 때 애들하고 순복국주를 해요. 내가 꿈속에서 현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생활이 안 돼. 몸이 다쳐서. 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끔찍한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가족한테 위해를 갈까봐 밤마다 나가고 이래야 됐냐고. 또 내가 왜 잠수사 그 잘 나가는 가우 막 이런 잠수사가 대리 기사가 내가 되었고 막 이래야 되냐고. 내가 왜 내 대면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너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서. 1973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출생. 1990년 증산중학교 졸업, 1993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4년 육군 전역, 1996년부터 21년 동안 민간 잠수사. 김가롱이라고? 아무도 망가진 적 없는 김가롱이야.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돌고 찾아먹고. 형이, 나 열심히 사람들 사랑하고 살았어. 더불어서 내 조상들한테 눈도 뜨고 싶고. 나 그게 힘들었는데, 형!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열이 받는 거고 미쳐버리는데, 내 모습 자체가 이게. 다시 봐도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 해경은 해양경찰이잖아. 나란이라는 사람이잖아. 자기네가 구했어야 되는 건데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바다에서 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해군 지휘 하에 해경과 다 같이 수습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군이 빠져 있었고 해경이 모든 걸 한 거야. 그 진실이 밝혀져야 그 앙금들이 해소가 되지. 김가농 잠수사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발언할 때 뒤쪽에 해경 그 사람 얼굴이 있는데 약간 실수하는 분위기로 듣고 있어. 솜짓하네. 이름 뭐였더라? 이춘 뭐였는데? 이춘 이춘 이춘 기다리면 함께해요. 가제울 라디오와 봉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정미 공주와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찬미 시간에 이호덕의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 안의 헌법으로 헌법을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도서출판 고인돌에서 나오는 책 중에 문학과 인문 전문 브랜드가 나비. 제1장 총장 으뜸 강령 중에 7조 8조.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보장한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다워야 하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이뤄가도록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따라서 해산된다. 제8조의 사망이죠. 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생일에 맞춰서 통합진보당 없애버렸잖아. 그쵸. 해산했죠. 땅땅땅 해산 이거 얘기하는 게 아, 박근혜 대통령 된 지 1주일이라 그랬나? 맞아. 선물로 준 거지. 양승태 사법농단 이게 얘기가 딱딱 맞아들어. 통합진보당 해산하게 된 게 2012년에 선거 토론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나와서 당신 떨어뜨리려고 왔다. 그 얘기해서 그래.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서 날아다 온 게 아니었던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탄핵을 당한 거야.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그치, 거야 박근혜가. 그치. 너무 섬짓. 양승태 처벌하라. 아니, 처벌하라. 처벌하라. 아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따라서 해산된다. 자유한국당은 종전 선언도 반대. 우리나라 헌법과 관계가 없어. 민주 기본 질서에 어긋나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종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해체해! 여기까지 합시다. 또 이렇게 불만. 아,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아까 얘기한 해경, 해양경찰서도 공무원인데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국민에 대한 책임도 안 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돼가지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어쩔 거야. 아 안철수. 넘어갑시다. 펜주쌤의 감질타로. 감질타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트카드의 최하위 계급인 페이지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컵을 든 페이지 INFP 지팡이를 든 페이지 INTP 칼을 든 페이지 ISTP를 했었죠. 아, 네. 그리고 오늘은 동전을 든 페이지예요. 동전? 페이지, 아. 동전이에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에요. 예. 페이지 오브 펜타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요. MBTI에서 ISFP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내향성인 I가 나오죠. 인트로 버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S, 센싱이에요. 직접적으로 네. 오감으로 느낀다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F가 나와요. 필링이에요. 관계에 있어 좀 더 인간 중심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P가 나와요. 퍼시빙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ISFP가 됐어요. 네. 내향성 감정형이에요. 예. 정미모하고 제가 INFP죠. 네. 그래서 두 번째 S하고 SF 두 번째가 S고 저희는 N 이번 시간에 하는 게 S고 네. 저희가 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친구 소식이 궁금해면 꼭 안 만나도 되잖아요. 어, 그렇지. 그죠. 응. 그냥 그 친구의 상황만 알면 되는 그치. 거잖아요. 그 친구가 잘 있으면 돼. 그죠. 응. 근데 이 S가 있는 SF가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를 꼭 만나야 돼요. 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만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게 아.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인 아. 거죠. 차이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네. 예, 예. 그게 SF를 가진 사람과 NF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아. 해요. 그럼 이제 타로 카드로 돌아와서 페이지 오브 펜타클 대해서 얘기할게요. 동전을 들고 있는 페이지예요. 네. 동전이 노란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황금을 상징하던 노란색이에요. 바탕화면이 노랑이에요. 그리고 땅은 잘 손질된 잔디가 깔린 듯해요. 초록색으로요.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동전을 받쳐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어요. 페이지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이제 선망의 대상을 보듯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동전을 보고 있어요. ISFP인 페이지 오브 펜타클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예술가, 온정가, 낙천가, 연기자들이 많고요. 이들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예술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져서 그래요. 타인에게 동정적이며 그 따뜻함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요. 느끼고 만지고 적응하고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안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요. 네. 아티스트적이에요. 아, 네. 아티스트적인가요? 네. 그리고 상대를 알게 될 때까지 속마음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아이라서 그래요. 내향성이라서. 아. 예.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강요하진 않아요. 네. 훌륭하네요. 그저 사람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는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아, 그 얘기야. 예. 또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들도 있어요. 물 흐르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그리고 이들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외유내강, 양들의 침묵, 순둥이, 천사표, 조용한 날라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충 이제 감이 좀 올까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막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막 퍼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체에 소속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시간이나 에너지 뺏기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 쏟는 거를 자기 안으로 푸는 거죠. 아이니까, 인트로버전이니까. 예. 그 내공을 쌓아요, 자기 안에서.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타입이고 실속도 챙기는 타입입니다. 여기까지 페이지 오브 펜타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누가 네.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혹시 알던 분이 다른 것 같나요? 지금 하고 있는 코트카드에 대한 거, MBTI에 대한 그런 거는 각자 갖고 있는 소울 넘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가장 기본에는 소울 넘버를 깔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기념주화를 만들어요. 역사적인이라는 한글도 들어가고요. 코리안 프레지던트 문재인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문구에. 굉장해요. 그렇습니까? 나라가 점점 나라다워지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냥 든든해. 아, 문재인 땡. 보유국이라는 게 너무 든든해. 그러니까 든든하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르누아르전을 보고 왔어요. 아, 네. 서울숲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림 전시회는 벽에 붙어있는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긴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좀 더 체험하면서 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멋있어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잠깐 마법의 시간에 마법의 공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같이 갔던 저희 아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포즈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표정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셀카나 이런 걸 좀 연습해서 거울 좀 그렇지. 보고 자꾸 좀 웃는 연습을 해서 자연스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방송을 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되게 식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 네. 웃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웃는 얼굴을 가진 할머니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사람들이 가끔 그래. 야, 홍조민 너 화장 안 하냐? 화장품이 없어? 어, 화장품이 없어. 그럼 화장품 사줘? 그래서 사준들. 내가 해? 아니까. 뭐 덕지덕지 바른 하기 바르긴 하겠지. 근데 원래 이제 발라오던 사람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뭐가 뭔지 알고 이제 자연스럽겠지만 에이. 뭐든지 계속 해봐야 그게 자꾸 아름다워지고 하는 거지. 내가 화장품 비싼 거 많이 갖고 있는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웃는 것도 자꾸 연습하고 해봐야지 잘 맞아요. 웃을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웃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나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좀 같이 동요되는 것 같은데 웃고 있긴 한데 어, 저 웃는 억지로 막 뭐지? 이럴 때는 나는 안 웃게 되는 거지.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야지 가까워지고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언제 마쳐요? 네? 아세요? 아 아니요 이 말은 하고 싶어서 네네, 꼭 하겠어요. 제가 네. 본 책 중에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맞아. 어, 너무 따뜻한 말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곰돌이푸 우리나라 목소리 말고 굵고 약간 야, 그래 맞아요. 느리고 그 목소리로 들으면 너무 좋아.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내가 예. 곰돌이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책 마지막 다 읽고 나서 뒷장에 보면 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너랑 함께 보내는 하루가 제일 좋아.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제일 좋아. 와. 정미 뭐 좋아요. 네. 오늘 하루 좋아요. 네, 그대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자, 밥값은 그래. 그대가 내세요. 아,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제가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고기가 땡기는지 모르겠네. 삼겹살 먹으러 가요.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4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